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캄보지아 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생일 64돌세에 즈음하여 14일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노쿠 대왕에 의하여 마련된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변함없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왕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